앞에서 울지마. 우리 진짜 끝났어. 나 원래 갑자기 실증나는 성격이야. 나 너 사랑한 적 없어. 그래 나 양아치야. 실컷 욕해. 정 없어. 추억 너 다가쳐. 내 마음은 굳었어. 그러니까 그만 좀 울어. 어차피 사랑은 다시 떨어지는 포물선. 정점도 잠시뿐. 결국 다 시간 낭비. 꽃처럼 타오르다 회색빛에만 남아. 너 하나만 사랑하기엔 내 인생이 너무 짧아. 너도 나처럼 어서 마침표를 찍어. 편지랑 사진 다 태우고 연락처도 지워. 우연히 마주친다 해도 아는 척하지마. 널 만난 뒤로 인생이 제대로 꼬였어. 그때 그 약속 내가 널 속였어.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속였어.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던 그 약속 지키지 못할 거짓말이니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 그건 말도 안 되는 비겁한 변명이라 생각했어. 사랑만 있으면 사랑이 다 되는 줄 알았어. 마음 하나만으론 행복할 수 없단 걸 어리석은 알았어. 이제서야 깨달았어. 용서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. 더 깊어져 감당 못할 상처 줄 바엔 차라리 지금 냉정한 이별을 입 밖으로 꺼내. 마시지도 못하는 술 마시지 말고 아프지마 울지마. 넌 웃을 때 진리일 뿐이니까. 나 같은 너 말고 너한테 훨씬 잘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. 난 괜찮을 거야. 지금 헤어짐이 내 사랑의 끝은 아니야. 네 발걸음에 영원히 머물 내 미련의 그림자. 그때 그 약속 지키지 못해 미안해. 처음부터 끝까지 너 하나만 사랑했어.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던 그 약속 지키지 못할 거짓말이니 한동안 눈물 많이 위로해주겠지. 너의 향기와 추억들을 안고서 어젯밤이 흘러도 오늘 밤을 보내도 네가 잊혀지지 않아. 이제 그만 내게로 와. 내 귓가에 속삭여줘. 너를 사랑해.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던 그 약속 나만 사랑해. 지키지 못할 거짓말이니 지키지 못할 거짓말이니 한동안 눈물 많이 위로해줘. 어젯밤 한 통의 전화가 울렸어. 너의 어머니. 반가운 맘에 전화를 받았지. 서로 안부를 묻고 통화 중 갑자기 내게 물으셨어. 널 정말 사랑하냐고. 나도 모르게 왠지 불안해지는 내 마음과 떨리는 내 입술 빠르게 뛰는 가슴. 그리고 내게 부탁하셨어 떠나달라고. 그대로 수화기를 든 채 세상은 멈췄어.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 있었지 내 맘에. 넌 아직 어제 너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세상 우리 말고 모두 가만있는데 왜 하필 우리가 이렇게 이별해야 돼.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다 이겨내야 돼. 어쩔 수 없겠지. 모두 널 위한 거니까. 처음부터 끝까지 널 위한 나였으니까. 취소되었습니다.